흘러가 시간을 수놓을 수 있는 밤 짧지 않던 세월 서로가 가까워진 지금을 웃으며 기억하고 싶어 끝이 온단 말을 해도 언젠가 헤어진다 해도 내일 당장 사라져도 빛이 바래진대도 웃으며 기억하고 싶어 끝이 온단 말을 해도 언젠가 헤어진다 해도 내일 당장 사라져도 ¡Gracias!